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어에 점잖아 보이지만 온대 너는 선어에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에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에 그런 선어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몇 대까지 가볼까 go, go, go! 오빤 강남스타일 Star.